묻혀버린 지난 날 참사랑이 생각납니다. 못다한 사랑에 미련은 남았어도 당신의 사랑은 내 가슴에 행복을 주었어요. 지난날 참사랑이 생각납니다. 못다한 사랑에 미련은 남았어도 당신의 사랑은 내 가슴에 행복을 주었어요.